너에게 피난처 다른 사람의 나는 버려져 사랑 그 끝은 까만 터널 속 보이지 않는 길이 나는 너무 두려워 태양이 내리쬐는 붉은 사막처럼 목말라 울고 있는 사람처럼 Kiss me my baby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게 어서 빨리 day by day 네 품이 그리웠죠 너무 Baby, take me deeper.